Forbes News.교육부에서 2023년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6월 9일 금요일까지이며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에서 서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 총괄 담당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부스트 캠프 웹 모바일 8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화요일부터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만 19세 성인이며 분야에 관계없이 개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스트 캠프 공식 메일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장학재단에서 2023년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으로 2023년 2학기 해외 교환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은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60명이며 선발 시 아시아는 400만원, 비아시아는 55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중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일당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챙겼으며 시간당 20회에서 25회 돌아가는 이른바 도리집꽃댕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여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지대인 일리노이 중부에 모래 폭풍이 덮치면서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나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돌풍으로 인근 농장에서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일면서 운전자 시야를 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모래폭풍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구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일리노이 주지사는 끔찍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비극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적절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공을 5개월여 앞둔 인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나섰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전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 관내 모든 GS건설 사업장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총 964세대 규모로 2021년 5월 착공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